여기 때는 자주면 좋아하고 아이 때는 노는 걸 좋아하고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건 그것은 인생 철이 들어 친구도 알게 되고 사랑하며 때로는 방황하며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건 그것은 인생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네 영원한 시간 속에 필요하고 커가면서 애인도 필요하고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건 그것은 인생 부딪히는 갈등과 갈등 속에 숨겨있다 자신을 발견하며 저가